새들은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마한 못 속에 달빛 젖은 금빛 물결 바람에 이 누나 흘러기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려고 말없이 기다리다 쓸쓸히 돌아섰어 안개 속에 떠나가는 이름 모를 소녀 새들은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마한 못 속에 달빛 젖은 금빛 물결 바람에 이 누나 흘러기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려고 말없이 기다리다 쓸쓸히 돌아섰어 안개 속에 떠나가는 이름 모를 소녀